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매봉산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원철 작사, 유종철 작곡인 가요 매봉산의 노래는 주체 40이 195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작품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고지를 용적으로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노래한 민요풍의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하늘에 날이 펼친 듯 높이 솟은 조국의 고지 매봉산의 날카로운 모습, 까칠봉을 두르고 상심령을 딛고선 그 위엄을 통하여 인민군 용사들의 용맹한 모습과 비명 속에 쓰러지는 원수들의 패배상, 놈들이 제 아무리 우리 조국 땅을 엿보아도 매봉산처럼 철벽으로 다져진 방선은 허물 수도 뚫을 수도 없다는 우리 민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오일시구나 승리봉우리, 졸시구나 승리봉우리, 아하 오호호 승리봉우리와 같은 저흥구를 매절 마지막 마다에 쓰므로써 인민군 용사들의 용조 위훈과 더불어 이름 높은 매봉산의 위용을 더욱 돋구어주며 흥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사의 사상은 중머리 장단을 타고 박력있게 흐르는 경쾌하고 자랑찬 민족적 선율로 훌륭히 형상되고 있습니다. 가요 매봉산의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순서로 노래 졸문 기관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변병순 작사, 리학범 작곡인 가요 졸문 기관사는 주체 55, 196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조선예술영화 철길 우회서의 주제가로서 저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무한한 애국적 혼신성과 용주의를 발휘하여 투쟁한 졸문 기관사의 감정 세계를 노래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는 준엄한 전하의 나날 언제나 구름없이 싸워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가려는 주인공의 불타는 충정심을 서정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8분의 6박자의 율동적이고 원활한 리듬을 타고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정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도 영화의 장면들과 함께 사람들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으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곡으로서 논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올비긴 철길에 젊은 기관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속팔봉 작사 리면상 작곡인 노래는 주체 42, 195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를 높이 받들고 저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일으킨 우리 민의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 창조적 열정을 노래한 전투적인 가요입니다. 가사의 사상적 내용은 박력 있고 기세찬 행진곡적 선율로 훌륭히 형상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전후 인민경제 폭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 우리 민들로 하여금 미지를 초보신 용웅조선의 용예를 안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계속 힘차게 싸워 나가도록 고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